엄마. 어디나 여기. 아, 지금 차에 타자 마자 나네. 몇 시야 몇 시? 지금 6시 30분 정도 됐어. 다 오겠네. 나도 안 해. 아, 자고 싶은데 하늘도 못 잤어요. 진짜. 우리 휴게소 안 들 안 들려요? 내가 아까 그렇게 6시 30분인데 들릴 수가 있냐? 써야지. 아, 아니야, 그 들어야 돼. 저 지금 방광이 터질 거야. 아, 진짜. 화장실 너무 급해, 진짜. 방광 폭발 직전. 아까 들고 팬 사이에 저기 화장실을 못 들려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다, 진짜. 참아요. 다들, 참아야 괜찮, 돼. 다들 방광 괜찮아? Are you okay? 지금 I'm okay. 지금 녹화하는 거야? 내 방광에? 내 방광에 왜 녹화를 하니? 아, 진짜. 아, 괜찮은지 검사하고 싶어, 지금. 아, 진짜. 아, 차다. 사람답게네. 아, 다 가니까 뭐. 그러니까 이제 대전 팬사 진짜 내가, 기대된다. 이거 너네들이 방광을 더 쫄깃하게 하니까 이따가 팬사는 그냥 안무해야 돼. 안무와? 쫄깃해. 어, 쫄깃해. 어. 진짜 더 쫄깃하게. 어, 빨리 가고 싶다. 가다 써야 돼. 가다 써야 돼. 더블 더블 컴. 엄마 빨리 알았어? 이제 또 왔나? 어. 뭐 하, 와, 왔게 왔는데 피디님한테. 나 들어봤는데. 좋아. 오, 어, 이거 처음 들었던 건데. 어. 근데 처음 들을 땐, 처음 들을 땐 좋아. 어, 근데 완전 올 수 있는데? 내가 공부도 두 시간 동안 들었고, 공부가 가사가 안 돼. 어떡해요? 가사 쓰면 싫어. 괜찮은데요? 예. 아, 언제 쓰냐? 와, 큰일 났다. 야, 시끄러워. 예. 그보다 정국이 코 좀 막아주면 안 돼. 아, 진짜. 왜 이렇게 보내는데? 진짜. 야, 저 순간 다 알아. 힘들지? 부럽다. 어리다. 아니 좀 몸이 좀 힘들긴 하지. 좀 못 자니까. 아, 그래도 뭐 힘들어도 이게 행복한 거 아닌가? 그지 뭐 행복하지. 아, 행복하다. 근데 솔직히 좀 행복해. 편집 보러 가자. 행복하죠. 아니, 그래요. 언제 이런 거 해보겠어. 연습생 때 꿈꾸던 게 이런 거잖아. 그치. 그러니까. 아무래도 행복하지. 바쁜 게 행복한 거야 진짜. 안녕하정. 짱짱. 힘들다. 뭐 있겠냐? 어, 힘들다. 일어나 이봐.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어 얼굴 얼굴 부었어. 나가다 진짜 얼굴 부었어. 완전 부었어. 나도 진짜 팬사야.